사랑의 하나님, 매주마다 돌아오는 그저 그런 일요일이 아니라 매주마다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당신의 보물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소리 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택한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또 한 주간을 지난 것은 아닌지, 주님 돌이키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열방 가운데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뜻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얼마나 쓸모없이 취급받고 있고 그 값진 것이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진 않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서성이며 머물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나갑니다. 주님,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한 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미가서가 끝이 납니다. 이제 미가서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가지의 계시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소제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계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third oracle is this, God's grievance with Israel and the ultimate victory of the kingdom of God.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내용은 The prophet's laments of corruption in society and thirst despite discouragement. 사회 부패에 대한 선지자의 슬픔 그리고 낙심 중의 신뢰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슬픔 가운데 신뢰함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미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로지 미가 선지자 본인의 말입니다. Micah chapter 7 verse 1 to 10. 미가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항상하게 나만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의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헌신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아있지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몰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살인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들으면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자신하고 부타리보다 더 열악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잊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께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근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그로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긴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미가는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 때문에 이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미가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절망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비쩍 말라버린 나무와 같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 가운데 역시 나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의롭고 너희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미가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들의 허기지배를 채울 수 있는 열매가 자신에게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 이스라엘을 돌아보았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There is no faithful people in Israel. 이스라엘에 신실한 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정직한 자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의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 시대의 타락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아모리 그리고 아합 아모리의 윤례를 따르고 오므리의 윤례를 따르고 아합 집안의 그 모든 행적을 따라갔다라고 했었죠. 그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What is the sin of Israel? They lost. What is the important things? They forgot. First things first.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첫째 되는 것이 첫째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찬양 인도하며 반주하고 참 고맙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살짝 내려와서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틀렸다라고 야단을 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연을 하고 있다면 만약 이것이 공연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살짝 내려가서 앉아야 이게 아주 보기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옆에 예배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시간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키보드를 쳤든 드럼을 쳤든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했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야단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사람 보기 좋으라고 깔끔하게 움직일 필요 없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면 된다.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면 되지. 만약 기도를 안 한다면 그럼 기도하기 전에 내려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한번 야단 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대로 앉아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끝나고 내려갑니다. 만약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고마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공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일 줄 아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가 아주 가볍게 취급되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두 자매가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먹어야 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 너무 싫은 겁니다. 왜? 동생은 음식 준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래 언니가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 제 동생 보고 음식 준비 같이 하라고 좀 하세요. 그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나 둘이면 족하다. 그런데 이 동생은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았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식사 준비 위해 섬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우리 여성교환에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람 보기에 좀 보기 안 좋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합니다. 목사님 보기에 보기 좋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대언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그 말 정말 싫어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기도할 때 제가 정말 아주 분노할 만큼 싫어한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은혜 부어봐 이 말입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기도할 때 되게 하여 달라라고 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되게 하여 달라. 뭘 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달라.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그 TV 얘기하면서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죽일 때 독일인들은 그 순간을 청소한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미가 시대 때 미가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탐욕을 채우고 돈에 매수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악한 일을 함께하기 위하여 공모합니다. The best of them is like fire. The most of light is sharper than a round edge.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다.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Therefore, they need to face the judgment of God.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사회는 어떠하고요?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정말 혼란스러운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를 통해 그 교회가 변하겠지요. 그러면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북이를 키웁니다. 태평이를 키우는데요. 태평이를 그냥 키우면 그의 오물과 더러운 것 때문에 물이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수족관에는 여과기, 물을 깨끗하게 바꾸어야 되는, 걸러내야 되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과기에 의해서 물이 조금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여과기가 있다고 언제까지나 깨끗하진 않고요. 여과기에 그 용량을 초과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은 점점점 여과기가 있어도 더러워집니다. 이 땅의 이 사회에 문제가 많고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가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제사장 나라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하고도 2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었고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 바로 그 시대의 역사가 오늘날 다시 이 땅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우습지요? 과거의 죄와 문제와 잘못이 있었다면 미래에는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개선되고 점점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이 역사가 참 우습게 반복됩니다. 다시 그 일이 일어나고 다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를 보고 깨닫는 것이 있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신실한 자가 있어야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멀어진 그 세대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그나마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신실한 그들이 없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멀어져만 갈 뿐인 것입니다. 혼란에 빠질 때입니다. The time of chaos because of our sins. 우리의 죄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믿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가족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therefore I will look to the Lord. I will wait for the God of my salvation. My God will hear me. 그러나 this is the saying of Micah. 미가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마이카 had known the story of Jerusalem. He knows the fallen kingdom of Israel. But he still holds the hope because of his God. 미가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파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섬기는 그의 하나님 때문이었죠. 사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Our God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tomorrow. So we can hold the hope because of Him.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Because of Him. 그분 때문입니다. When I fall, I will arise because of Him.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죄값을 치르시고 벌을 받으십시오. 회개에 기도하여도 보응은 받는 것입니다. 그 죄에 합당한 책임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벌에 합당한 하나님의 벌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값이 온전히 치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들어가려면 정금같이 되려면 그 불 속에 다듬어지고 녹여지고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Where is the Lord your God? There is God beside me.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의 진정한 결론이 뭔지를 아십니까? 미가서의 진정한 결론이 뭔지를 아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미가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심판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빨리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가가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계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벌도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조롱했던 그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심으로 미가 선지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 역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때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때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심판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기꺼이 그 심판을 받고 참고 견뎌내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실 때 피하지 마시고 그 벌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빛 대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다면 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를 믿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왜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왜 내 삶은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아파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Many people said, Why me? Why me? But because of him, even though under the terrible times, we need to pray,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본질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거할 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그 마음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농담과 이야기들로, 이런저런 쓸모없는 것들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생각이 바뀌어서 계속 그 휴대폰을 만지고 하면서 예배하기 직전까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았음에도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실 때 가운데 온전히 회개할 때,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God of grace. 미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벌하시지만 내가 온전하거나 나의 완벽한 회개함이거나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그분을 미가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미가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 같고 가장 정직하다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예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 계시네.